네, 반갑습니다. 아, 이, 네. 오늘 말이죠. 오늘 네. 저, 이 러브레터 B가 나왔는데, 이 B 나올 때 환호성과 거의 버금가는. 네. 죄송합니다. 지금 몇몇 분들 비웃음 소리 들으셨죠? 아니요. 제가 아니요. 아까 방송에서 다 봤어요. 뭘, 그때 환호성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아. 보실 때 비슷해요, 비슷해. 아, 그래요? 물론, 마음에. 네. 네. 박수를 치면서 느낌은 다르겠죠. 비를 대하는 마음이랑 김비동 씨를 대하는 마음. 아, 네. 아까 이제 그 감격과 흥분의 동안이었고 네. 지금 조금 진정하자 뭐 이렇게 서로 도닥이는 좋은 분위기입니다. 네. 아주 좋아요. 아, 네. 어쨌든 이런 큰 네네. 박수를 받는다는 거는 고마운 일이죠.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. 아, 그럼요. 어디 글쎄요. 가서 이런 박수를? 예? 여 여기니까 받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요. 왜 반말하시고 그러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반말을 했냐? 아, 괜찮아. 자, 그러면 오늘도 한번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사연을 네.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 두 분은 왜 그러시죠? 아이디 왜 모르니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. 저랑 제일 친한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. 요즘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해서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난립니다. 물론 저도 당장 소개시켜주고 싶죠. 하지만 그러고 싶지만 제가 그 눈치 없는 녀석을 좋아하거든요. 저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부탁을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? 네, 이런 사연입니다. 이 뭔가 가슴 아픈 사연이 왔네요. 늘. 오랜만에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음악과 어울리는 사연이 그러니까 나왔습니다. 뭐 그랬는데 사연은 다 이해하셨죠? 군대가 있는 남자를 짝사랑하는데 자꾸 여자 소개시켜달라 그러는데요. 이런 경우 참 가슴 아프죠. 제가 압니다. 목이 메입니다. 목이 메이는군요. 예. 진짜 목 메이나 봐요? 네. 제가 압니다. 이런 기분은. 아, 이게 똑같은 경험이 있었나 봐요. 그죠? 많죠. 아, 많았어요. 하긴 김재동 씨한테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다들 저한테 다 소개시켜달래요. 예. 다들 뭐 남자건 여자건 새벽에 술 먹고 전화와서 다들 저한테 소개시켜달래요. 저를 무슨 징검다리 취급해요. 다들 짚고 건널라 그래요. 이게 조금 정착했으면 좋겠는데. 예. 아, 이제 좋은 분 만날 거예요. 네. 하여튼. 자, 첫 번째는 아이디 레종대왕 이라는 분입니다. 네. 뭐지 이게?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개를 시켜주세요. 김제동 씨 닮은 여자로.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야야야, 너무 고르는 거 아니야? 어? 군인이 뭘 고르냐? 고르긴 더 이상 해줄 친구도 없어. 아휴, 야 그냥 내가 사귀어주마. 아 귀찮아. 그러면 잔상이 남아있는 그 친구가 땡 잡았다 싶은 마음으로 님과 사귈 겁니다. 이번에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연은 예. 냉수녀라는 분이 냉수녀 네, 냉수녀라는 분이 예. 아, 저는 이 사연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참 그 가슴이 아련해지면서 예.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예. 아,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. 사연 내용이 짧고 아, 간단합니다. 네.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예. 아 진짜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. 근데 저 괜찮으면 제가 한번 나가볼까요? 아, 아 그. 굉장히 그 공감하기도 하면서도 예. 자기가 너무 지금 급한 거예요. 급해요. 너무 지금. 급한 거예요. 짤이 아련해요. 제가 지금 그 본 리플 사연 중에 제일 가슴이 와닿고 막 아. 아련하고 오죽하면 이런 사연을 썼을까 싶기도 하고. 아, 너무 공감하십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나 다음. 예. 다음. 아이디 속눈썹만 공주라는 분입니다. 많죠 이런 분들. 많아요? 많죠. 속눈썹만 공주. 우리 누나 다섯 명 다 이쪽이에요. 아 진짜? 속눈썹은 다 공주예요. 어... 난리 났어요. 속눈썹. 자기들끼리 속눈썹 누가 기느니 얘기하고 난리 나요. 갑시다. 김재동 씨도 속눈썹 좀 봅시다. 저는 우리. 눈이 안과 속이 구분이 없어요. 바깥과는. 그래서 그냥 눈썹 이렇게 표현하지 속눈썹 뭐 이런 게 없어요. 눈썹? 네, 눈썹 뭐 이렇게 하지 속눈썹은 없어요 저는. 눈썹이라고 하죠 보통. 되게 까탈스러워지셨네요. 그래서 네, 속눈썹만 공주. 네. 뭘 읽고 웃어요 같이. 네. 그 친구가 다시 물어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.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예뻐.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인데요. 진짜 신기하게도 절대 다시 안 물어보더군요. 신기하게도 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아, 이 사연도 그 듣고 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. 예, 예, 슬픈 내용. 아, 내 친구 중에 내가 제일 예뻐 그런데 아 그래? 그냥 안 물어봐. 그 다음부터는 절대 소개시켜달라는 얘기 안 하는. 자, 여러 가지 경험이 있죠. 내, 예. 내 친구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어 그러면 뭐 예. 그날로 연락이 끝이죠. 예. 근데 제 주위에는 신기하게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항상 제 주위에는 항상 지금도 그렇고 뭐 대표적인 분이 윤도현 씨. 하여튼 제 주위에 진짜 잘생긴 남자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고맙다. 되게 좋아하네요. 무릎을 툭툭 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네. 이제 무릎 툭툭 치는 건 저희 둘끼리 치는 거 아닌데 더 하라는 거예요. 이제 말게 더 하라는 거예요. 아니 근데 B씨도 참 매력있지만 윤도현 씨도 뭐라 그래야 되죠? 그 어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그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귀엽고 그러면서도 섹시하고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. 아유. 네. 감사합니다. 아이, 별 말씀을. 아, 참. 그 한숨 소리는 뭔가요? 예? 한숨 소리는 왜? 속이 없는 말을 했구나. 아니, 아니, 아니. 자, 갑시다. 자, 다음. 다음은 이상윤 씨가 오늘 그 아마 가장 완벽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예. 마치 그 문서와 서류를 꾸미듯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군인 공략법. 그리고 군대 문서처럼 반말로 딱딱딱딱 끊어서 해놨습니다. 무슨 지령처럼. 1단계 규칙적으로 편지를 보낸다. 그러다가 보내지 않는다. 그러면 조금씩 내 생각을 하게 된다. 끝. 2단계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싸가지고 정기적으로 면회를 간다. 돌아오면서 몇월 며칠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한다. 그러다가 예고 없이 하루 정도 늦게 간다. 그러면 하루 종일 내 걱정만 한다. 2단계 끝. 3단계 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같이 만난다. 그러다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. 군대엔 99%가 남자들하고만 지낸다. 얼마나 그리웠겠는가. 4단계 4단계 상황 종료. 제대하기만 기다리면 된다.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아,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분이 그 사연이 아주 네. 그저 속 시원하네요. 네. 네, 씩씩하게 잘 체계별로 예. 종목별로 잘 정리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여자분이 네. 사실 그 친구처럼 우정으로 그냥 간직해 오셨는데 사랑이 싹 드셨나 봐요. 예, 예. 이런 경향이 많은데 뭐 눈치 없는 남자라 그러지만은 세상에서 그 눈치 없는 사람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도 유일하게 딱 한 가지는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사랑은 알아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꾸준히 좋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우정 때문에 이 사람 잃을까 봐 혹시라도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예. 근데 이렇게 진짜 우정 한번 깨고 자는 용기가 있어야 사랑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예, 꽃잎을 버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. 힘차게 사랑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